seven seasons what the center Hot time check it out 시야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너그럽게 살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어린 반푸노치 우린 운명의 주사위를 던졌고 한치조차도 욕난 못했지 I do what you die 살아서 나가 비슷한 턱시도와 brand new shoes 여비소와 웨딩 굿 근사하게 외출 준비 눈다 보니까 꿈이야 난 지금 레이스 중 내 출세가 남에겐 bad news Keep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확신감 있게 I'm on my way 먼저 깔실게 처음엔 다들 혀를 차고 어리석다 해 끝나고 노래해 디디라 대제 파이팅 넘치게 대창 대창 대창해라 위했던 잭팟 baby 지갑은 탄력 넘치겠지 헛스윙 날려도 난 나이스 샷이라는 캐디 나를 무시했던 놈들에게 복수 대신 악수를 건네네 조심해 넥타이 와서 몫이 깬 목줄 또는 수갑으로 변해가는 행복의 기준 난 인생을 베팅 중 요령 피우다간 이를 깨도 많아져 oh. 자신감 하나면 게임은 끝 기다려 my lady do Keep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확신감 있게 I'm on my way 먼저 깔실게 처음엔 다들 혀를 차고 어리석다 해 그래갖고 노래해 디디라 대제 파이팅 넘치게 대창 대창 대창해라 We hit the jackpot baby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멈췄다 제제제 잭팟